할 말이 많았었는데 입가를 떠나지 못해 쉽지 않을 걸 알기에 편하게 웃을 수 없는 그런 사이가 될까봐 그게 난 두려운 거야 누군가 사랑하는 게 또 다른 누굴 아프게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 우리 엉켜버린 실타래처럼 풀리지 않는 운명 앞에 서 있는데 My love, my love 사랑이라는 건 늘 마음 같지 않은 건가 봐 모질게 너를 지우면 모든 게 괜찮아질까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누군가 사랑하는 게 또 다른 누굴 아프게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 실타래처럼 풀리지 않는 운명 앞에 서 있는데 My love, my love 사랑이라는 건 늘 마음 같지 않은 건가 봐 예전에 우리 모습이 지나